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평양시 다가서 유치원 물자공급관리소에 콩우유 운반차들을 선물로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평양시 다가서 유치원 물자공급관리소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안정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 안의 다가소 유치원 물자공급부문, 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